때부턴가 많은 말이 왜 우리에게 필요 없어짐. 수많은 밤을 함께 보낸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아름다운 날들. Yeah. 우린 서로 마냥 그렸지, babe. 우린 마치 자석 같았어. 아름다운 내 손을 처음 잡았을 때 나 느껴지는 너와 나들만의 사랑. Baby now. 선이 마주치고 손이 맞닿을 땐 빨리 가는 시간이 미워져. Yeah. 타오르는 장작불 앞에 앉아 연기를 바라봐. Yeah. 벅차올라 기분은 높아지고 우린 그 연기를 타고 날아가. Yeah, yeah, yeah. 그 많은 날을 혼자 있었지, babe.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던 날들. 나를 향한 내 미소를 느꼈을 때 내 마음은 이미 타오르는 한여름. Yeah. 서로 미워한 적도 있었지, babe. 싸우는지 연애인지 모를 만큼 그때마다 우린 이 노래 들으면서 또 한 번. Yeah. 너와 나 둘만의 사랑이 느껴지네, 느껴지네. 오늘 밤, baby now. Yeah, yeah. 다시 느껴지는 느껴지네. 내 두 볼이 붉어지게 깊어지는 밤에. 깊어지는 밤은 think about you, think about you, and I'll be thinking about think you, think about you, yeah, yeah, yeah.